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저는 월요일이면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다양한 영화 정보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또 미리 맛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아주 에피타이저 같은 시간. 안녕하세요. 네. 인포무비스의 김명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화 소식은 제가 이제 개봉 영화를 일단 개봉된 영화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볼만한 영화 그리고 한국 영화를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계속 여기 영화만 쭉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요. 오늘은 제가 믹싱을 했어요. 예, 여기서 지금 한번 볼만한 영화 좀 대표적인 영화 3개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개봉한 거 그리고 개봉할 영화 하나씩 지난주에 들고 왔어요. 네, 추천해 주신 영화 부산행. 부산행. 저 보고 왔어요. 보셨어요? 네. 아, 소름 돋는 영화. 한국에도 드디어 그 대형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물론 그 전에부터 해서 막 그 다리가 부서진다든가 빌딩이 무너진다든가 한 건 있었지만 이런 또 독특한 좀비로 소재로 한 영화 부산 영화가 부산행 같은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게 근데 한국도 이제 더 이상 드라마에만 치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이제 슬슬 들어요. 그걸 보신 분들이 또 얘기가 아 다른 좀비 영화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으로 인한 근데 이제 이 앞으로 그런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이더라고요. 아들이 좀 저는 놀라면서 봤는데 막내 아들이 나오면서 엄마 너무 감동적이야. 맞아요. 저도 이제 큰딸하고 같이 봤는데 많이 울었다. 이게 무서운 거 둘째 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좀비 영화 끝나고 나면 당연히 좀비가 그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끝나고 났는데 그 감동이 주인공이 된 누구도 엄마가 할 수 없대요. 묘한 좀비 영화였죠. 그리고 앞서서 그 프리퀄 그 애니메이션도 만약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살짝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프리퀄 영화랑 서울역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이미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의 그 프리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프리퀄이 하면 이제 그 이렇게 그 관계된 그 영화죠. 근데 여기서 이걸 다 말씀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개가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그 부산행 첫 장면 그 부산역에서 쭉에서 그 기차에게 뛰어 올라탔었던 한 여학생을 기억하시나요? 아 부산역이 아니고 서울역. 서울역이죠. 부산역에. 예, 기억나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 여자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서울역. 아, 그래요? 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그 영화예요. 아. 네, 왜냐면 모든 발단은 서울에서 시작이 됐고. 그렇죠. 네,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짧게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 아, 그렇군요. 네, 영화니까 그걸 한번 또 보시는 것도 또 작은 재미. 그러겠네요. 이미 그 부산행을 보셨다면. 예, 궁금하죠. 그 안에 이렇게. 또, 앞에, 이런 발단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그거 좀 독특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만들어진 같은 거예요? 감독이고요. 같은 감독이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동시에 만들어졌어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저 몰랐어요, 이게 있는. 네, 그러셨구나. 네네. 이것도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스타워즈 같은 거 시리즈가 만들어지면서 중간에 이렇게 빈 이야기들을 채워나가기 위한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꼭 챙겨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서울역. 있다. 오늘 그러면은 제가 영화를 이것까지 보면 6개를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되었군요. 네. 네. 오늘의 시작은 일단 뉴질랜드 극장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소개해 줄 세 가지의 그 지금 개봉된 영화 중에 첫 번째는 더 샬로우스예요. 저는 이거를 돌아온 조스. 네. 조스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랄까 감성, 그때 느낌, 그때 공포 진짜 이거를 그럼요. 지금 보면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깜짝깜짝 놀랐고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진짜 무서웠죠. 바다를 안 들어가겠다고 징징거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그 무시무시했던 백상어, 백상아리 뭐 이렇게 부르죠. 백상아리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돌아왔고, 근데 이 조스라고 하는 앞서선 그 영화는 막 그 바다에 떠 있는 배 한 척, 그 배 한 척이 그 배만한 상어와 싸우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스릴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 무대 세팅은 바다입니다. 당연히 바다고요. 그리고 그 바다에 떠 있는 조금 떠 있다기보다는 바다 위에 돌출되어 있는 조그마한 바위섬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둥실둥실 떠 있는 부표 하나. 그리고 부표에서 바닥까지 그 바닷가까지의 그 육지까지의 거리는 단 200m. 탈출할 수 있는. 자, 모든 장치는 세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서핑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 여자 주인공. 맞아요. 여자 주인공이. 살아남아야겠죠. 또 여기서의 또 여기 딱 스타트점에서 이 여자 주인공에게 또 상처를 주고 시작을 하죠. 발이 이제 그 상어한테 물려서 상처를 또 가지고 있는 불편한 몸이라고 하는 설정까지 더해집니다. 아, 스릴 넘치네. 일단은 지금 몸이 막 긴장되는데요. 모든 긴장될 수 있는 스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장치는 이미 완벽하게 세팅이 된 영화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세팅 덕분에 지금 꽤 많은 관객분들을 모으고 있어요. 여기 한국도 포함해가지고서 많은 관객들이 또 모여들어서 이 영화를 보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 과연 이 주인공이 살아남을까 죽을까? 자, 영화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가서 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하나의 드라마죠. 이거 같이 볼 수 있나요? 메세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약간 M인가? 바이올론스 해서 M으로 되어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 부모님과 같이 가면은 뭐 좀 더 그렇죠. 어린 친구들도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그 조스하고 그런 부분 좀 비슷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물리죠. 그리고 바다에 피가 퍼지죠. 그리고서는 잔인한 부분은 다 그 속으로 사라지니까 그렇게 막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요즘 만들어진 영화들 보면 너무 과하게 리얼하게 하는 부분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난폭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TV에서 나오는 수준보다도 오히려 좀 더 순화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위기의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이라면 이걸 보면은 이틀 동안 화장실 못 간다 밤에 화장실 변기에서 상어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러면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서바이벌 영화 서바이벌 영화의 한 축을 잇는 조스 그 조스를 다시 현대화시킨 영화 그리고 여주인공 멋지죠. 여자 주인공이 그 블랙 리버리 블랙리버리가 예전에 그 가십거리에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가십거리에서 나왔었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린 랜턴의 그 여자 주인공이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복만 입고 와서 영화 내내. 그것 때문에 보시러 가는 남자분들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보신 분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올 거라고 그만큼 이야기가 잘 짜여졌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긴박감 넘치겠군요. 과연 일단은 그 요 시나시스만 보면은 정말 네다섯 줄밖에 안 돼요. 저도 봤어요. 일단 그렇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서핑을 즐기셨고요. 그리고 상어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고립됐어요. 맞아요. 살아남아야 돼요. 정말 간단한 시나시스죠. 자,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한 시간 반이 넘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재미라고 생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노래는 이 영화에 나왔던 주제곡을 들고 왔고요. 시아가 부릅니다. Bird Set Free. 'Clipped wings, I was a broken thing. Had a voice, had a voice, but I could not sing. You would want me down. I struggled on the ground. Oh, so lost a line, have been crossed. Had a voice, but I could not talk. You held me down. I struggled to fly now. Oh, but there's a 아,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긴박감을 느껴볼 수 있는 네. 영화였네요. 네. 영화 조스 한번 네, 또 네. 보시고요. 네. 당연히 뭐 옛날 조스에 비해서 움직임이 좋아요. 훨씬 낫겠죠. 훨씬 나요. 옛날처럼 그렇게 점프하고 입만 벌리던 네, 그런 조스가 아닙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영화. 네. 어린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죠. 어, 그래요? 이미 상영 중이고요. 아. 제목은 쿠보. 쿠보. And the Two Strings. 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흔한 애니메이션 중에 그쵸? 하나고 뭐 누구나 뭐 이렇게 요즘은 아주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네. 이 영화가 바로 모션 픽처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모션 픽처가 아직도 나와? 뭐 이런 분들이 네네. 있었는데요. 예전에 뭐 치킨런이라든지 예전에 뭐 그런. 아, 치킨런? 네. 그런 모션 픽처를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진 그 모션 픽처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일단은 그 영화에 나오는 큰 대형 그 세트들이 네. 다 실질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어. 그 만들어진 것들을 또 이용해서 모션 픽처 한 거에 약간의 그래픽이 가미가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왔어요. 아, 이게 엄청 그럼 기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네. 네. 일단 정확한 기간까지야 뭐 네. 이 제작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일단 요즘 생각하는 그 어떤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고자 하는 물체를 만들어서 3D 스캔을 하고 그 스캔된 걸 가지고 그냥 동작만 쭉 그렇죠. 하게 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네, 이 모션 픽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 실물을 만들어 놓고 실물을 그렇잖아요. 조금 움직이고 찍고 그러니까. 움직이고 찍고 움직이고. 아우, 어떻게 한대요? 아마 그 하는 그 본인은 네. 얘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전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쫙 연결하고 봤을 때 아. 그게 하나의 정말 뭐 10초짜리가 10초짜리를 만들기 위해 이틀을 쓴다든지. 대단한. 네, 뭐 이런 정말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만 만들어지는 게 이 모션 픽처인데요. 근데 이게 또 볼만한 건가 봐요. 어우, 잘 만들어졌어요. 네. 예, 일단은 일본을 배경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 이야기예요. 아.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흔히 그런 사무라이 얘기가 아니고요. 네. 거기에 약간의 초능력이 가미된 아. 그런 판타지 내용이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판타지물이군요. 네, 재미난 거는 이런 이 주인공의 그 초능력이 네. 이 주변에 있는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거고요. 특히 아. 이제 초반에는 그 종이에 이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종이로다가 어떤 무사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 친구가 조종을 해서 싸우게 한다든지 아. 아니면은 그 새 모양을 만들어서 그게 큰 그 군집을 이루어서 본인을 날르게 한다든지 아.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좋아하겠는데요, 애들이? 네, 한번 그 일단 예고편 한번 보시면은 네네. 아마 와우 하실 거예요. 이걸 모션픽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더 놀라우실 거예요. 정말 봐야 되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는 이거 봐야 되겠네요, 애들하고. 좋죠. 네. 이 거기다가 이 목소리 주인공들도 또 한 자리 하는 네. 특히 이 쿠보 목소리를 맡은 친구는 그 드라마 매니아 분들은 이미 아시는 그 게임 오브 스론스. 아, 예, 예, 알아요. 예. 들어봤어요. 그 거기 출연했던 친구예요. 아. 그 친구는 아트 그 파킨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 그렇군요. 여기 목소리를 또 맡고 있거든요. 쿠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죠. 네, 거기서 주인공인 그 정말 귀엽지만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 칼까지 쓸 수 있는 이제 아 고수군요.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일행들이 또 네. 재미나요. 어. 그 처음에 만나게 되는 일행은 원숭이고요. 네. 일본 원숭이 있죠. 네네 일본, 네, 일본 원숭이고 하얀 털에 네, 그, 네, 약간 햇빛 회색 네, 있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존재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람인데 풍뎅이예요. 알겠습니다. 영화에서 아, 네, 볼게요. 네, 영화에서 보시고요. 네. 네 일단 복수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 일본 사무라이. 얘기에 붙은 판타지 이야기. 이게 모션 픽처라는 게 모션 픽처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는 네. 네, 그 이야기. 그리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그 일본의 그 전통 악기 중에 하나인 그 지금 제가 저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기타 모양의 악기. 아, 네. 네네네. 그런 것들의 잔잔한 재미 한번 즐겨보시고요. 네. 주변의 배경들이 일단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게 모션 픽처라기에 좀 작게 만들어진 세트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네. 우와 하실 거예요. 세트가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졌는지요. 아우 막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미 그 제작 그 필름을 쭉 봤거든요. 아. 기가 막혀요. 이게 이미 상영되고 있었군요. 네네네. 특히 제가 취미생활이 또 이쪽이다 보니까 이런 모델링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네. 아주 극을 하시는군요. 네네. 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의 아주 최고점을 보실 수 있는 그렇군요. 네, 그런 영화입니다. 네네. 가족과 손잡고 가실 수 있는 당연히 네. 어린애들 보실 네.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네. 자,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온 주제곡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제목이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오, 내 기타가 정말 울부짖을 때 젠틀리하게 울부짖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울 때? 울릴 때? 울릴 때? 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I look at the floor and I see it needs sweeping. Still my guitar gently weeps. I don't know. 음악이 느껴지는 묘한 신비로 네 그런 게 있네요. 네, 예, 일본의 네, 네. 전통 악기와 네. 그 미국의 가수는? 한 가수의 목소리가 조화된. 네네. 그러면서 이질감은 또 없죠. 또 아는 만큼 들린다고 또 설명 듣고 들으니까 더 느낌이 오는데요. 네, 네, 네, 네. 뭐 다 모든 걸 보실 수는 없겠지만 네. 네, 이런 또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나중에 짬나실 때 또 이렇게 만약 간접적으로라든지 그렇죠.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셨을 네. 때 아 이거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재밌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이어지는 영화 다음 이제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보통 아, 예, 보통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면은 어떤 사건 사고 뭐 그 사건 사고에만 집중을 좀 많이 하는데 약간 좀 진지한 네네. 네, 이야기가 많죠. 맞죠. 네. 이거는 약간 코믹스러운 영화예요. 아, 그래요? 코믹스러운 영화고 어떤 그 이 어떤 이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두 캐릭터가 겪는 해프닝. 아. 그러니까 사실상 실화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이야기의 발단만 될 뿐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제목은 워독스. 워독스.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때우기 영화를 네. 가지고 오면서 뭘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해?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미국이 치르면서 네.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젊은 친구 두 친구가 네. 그냥 그 국방부에 이제 이렇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네. 이 무기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안서를 내죠. 네. 그거를 이쪽에서 받아들이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받아들이고요. 이 두 친구한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미국군한테 무기를 공급하라는 무기 공급 계약을 하게 되죠. 어. 그 규모는 무려 53 million. 이런 이걸 표현을 쓰죠. 네, 5,300만.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라는 네. 금액에. 근데 사실상 그게 이 두 사람이 역량이 있으면서 네. 이 계약을 땄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됐네? 뭐 이런 분위기죠. 그냥 제안서도. 네, 네. 그러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무기를 공급하는 그 과정. 그렇군요. 그리고 스스로 공급을 해놓고 그 어리벙벙 하고 있는데 뭐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자기들이 잘했구나라고 나중에 느끼는 이런 약간 멍청스러운 뭘 한지도 모르네. 네네.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코드가 되게 심각하고 네네. 슬프고 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지만 그거를 미국스럽게 미국에서 실제 사건을 이렇게를 계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즐기실 내용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약간 어떻게 맞습니다. 킬링타임 무비라고 하면은 그럴 네. 수도 있는 네. 영화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시게 된다면 그래요. 참 미국이란 나라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 참 할 수도 없는 나라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번 대통령 선거를 봐도 그렇고 참. 그럼요. 이 미국이라고 하면 사실상 민주주의가 엄청 발달돼 있고 모든 게 공평하고 그리고 이 뭐 우리가 그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런 재벌 얘기 같은 거 나올 때도 네. 미국에서는 그 그런 큰 기업도 네. 그 뭐 이 장부 하나 잘못 썼다고 업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훌륭한 나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뒤에서는요 이런 식의 해프닝도 많이 벌이는 나라고요. 네. 예, 모기지러운 그 사태 터졌을 때도 네. 사실상 그 은행이 주 이 사건의 발단 원인이었지만 아무 개혁된 것도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좀 재미난 독특한 나라예요. 코믹스러운 요즘엔 더 그렇게 코믹스러운 나라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네. 그런 나라에서 네. 만든 또 그 나라스러운 영화다라고 네. 생각돼서 제가 가져왔고요. 네. 네, 요 영화 한번 그냥 가볍게 즐겨보시라고 하면서 영화 또 제가 영화 주제곡인 네. 그 노래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네, 스티비 아오키, 크리스 레이크와 그리고 그 투사모가 피처링한 영화, 네. 아, 또 영화래요. 노래죠. 노래, 노래. 네, Delirious 한번 들어보시죠. 네. Kidding. You got me woke up. The way you roll that, sticky like okra. Just let me coach ya, show you about my culture. It's a late night show like Conan. Bitch, the party ain't over. Go ham in here and grab your friend by the hand. Let me know, is you down? Body like playmate of the year. I might make that play of the year. I already know that we don't play fair, but I think that you and your girl, just give me some of that. We stand out till the sun up, twisted and burn up. Can't nobody stop us. Give me some of that. Out to the sun up, twisted and burned up. Can't nobody stop us. We gon' deliver. Out to the sun up, twisted and burned up. Can't nobody stop us. We gon' deliver. La la la la la la la la la. Give me some of that. Give me some of that. Give me some of that. Everybody go! Yeah. 볼 수 있는 영화, 저 음악 같이 들었고요. 그럼 네. 두 번, 그 다음.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 영화로. 아, 네네. 한국의 상영 중인 영화와 상영할 영화. 네. 각각 하나씩 들고 왔고요. 네네. 자, 일단 상영 중인 영화 중에서 앞서 뭐 굵직한 영화들은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 갖고 온 거는 그때 제가 그 소개만 간단히 약간 했었던, 맛보기. 했던 네네. 영화 중에 하나. 지금 이미 5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영화. 우와. 터널. 예, 하정우 씨 나오는 배두나. 한국이 재난이 끊이질 않아요, 최근에. 한강 다리가 무너지고, 참. 이제 그 빌딩이 넘어가고, 그쵸. 좀비까지 생기더니, 이제 터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 영화를 그 이렇게 하는 예고편에서 네. 그 뉴스 방송이 쭉 나오는데, 한국의 안전불감증이 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뭐 또 이렇게 안전불감증을 결국 이렇게 현실로 현실로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터널도 무너졌습니다. 이런 뉴스 방송이 나오는데요. 이거 좀 솔직히 또 바깥으로 나가면 좀. 네. 어쨌거나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네. 한 그 세일즈 매니저, 네. 자동차 세일즈 하던 친구가 큰 계약을 하나 따고서 이제 그 계약을 계약하러 가는 길에 그래서 그 안 그때 터널이 무너져요. 아. 터널이 딱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생존자 중에 한 명이 되죠. 그럼 이게 혼자 갇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혼자 갇힙니다. 특이하네요, 그게. 예. 여러 사람이 같이 갇히는 게 일단은 아니고요? 그 예전에 보면은 아무래도 두세 명 이상을 좀 묶어서 같이 생존해 나기, 그 사람들이 생존해 가기 그러니까요. 위한 과정을 그린다면 네네. 이 영화는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이외에는 할 게 없고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밖에 남겨진 가족과 네네네. 그리고 아무런 정치 의식 없이 사람을 빨리 구해야겠다고 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그거를 제3의 그 입장에서 네네. 바라보는 일반 시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글쎄 블랙코미디라면 블랙코미디라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단순히 재난 영화는 아니고요. 네네. 일단은 처음에 쉽사리 구해질 수 있겠다라고 한 그 상황에서 차차차차 그 다른 시간이 길어져 가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나중에 30일이 지나서야 이 사람을 구해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변화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길게 저희들이 이제 뭐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네. 그거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과 그거를 다른 내가 겪지 않은 모습으로 다 바라보는 입장의 사람들이 네네. 많이 달랐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데모를 한다든지 막 그 울부짖는 걸 보고 네네. 그만해라 뭐 이런 사람들 이 뭐 해줄 만큼 해준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영화에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일단 남편이 아내에 있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하는 부인 그게 배두나 씨인가요? 배두나 씨죠. 오, 그걸 소개 안 했네요. 네. 여기에 결국 굵직한 배우도 나오죠. 네네. 하정우. 하정우 갇혀있는 사람이? 안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부인이 바로 배두나 씨가 네네네. 나오고 그걸 구하는 구조팀장 오달수 씨. 아무 정치적 배경 없이. 정치적 배경 없이 구해고자 하는 오달수 씨. 여기서는 안 웃기게 나옵니다. 참고로. 아, 네. 네. 이 속에 나오면 그 하정우 씨가 자동차 안을 뒤져서 찾아낸 거라고는 생수 두 병. 그리고 얼마 안 남은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네네네네. 그리고 딸 생일 케이크 먹을 수 있는 거 네. 30일을 버텨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요. 네, 아, 이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를 일단 3자 입장에 놓고 네. 나도 이렇게 냉정하지 않았나 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 보듯이 바라봤고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지 않았나 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만드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게 요즘 지금 이렇게 재난 영화 아니면 또 이렇게 얼마 전에 소개시켜 주셨던 지난주에 부산에 네. 그것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적나라하게 네. 보여줘서 사실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이 자제분들은 아마 같이 이런 영화를 보신다면은 처음에는 양면성만 갖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딱 갈라서 저 나쁜 사람들, 그렇죠. 이쪽은 착한 사람들, 선과 악을 나누는데 사실상 현실이라고 하는 생활에서는 그렇게 선을 그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나도 그 내가 저런 아니면, 입장에서 저렇다면 네. 저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요. 네네. 이런 걸 또 이해하지만 너무 자세히 보여주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이 스크린에서 이렇게 보는 그 드라마요. 느낌도 참 네. 뭐라고 할까 조금 아프기도 해요. 아파요. 네네네. 네. 아프고 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때 특히.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네. 있는 거죠. 내가 저 입장이라면은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때. 그 극한의 상황에 내가 정말 어떨까 생각해보게 네.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그 한국에서도 본의 아니게 삼풍백화점 이제 붕괴 사고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리가 무너졌다라든지 실제 사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그분들 그 마음을 솔직히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럼요. 네네. 그럼요. 다만 희생자들의 또는 희생자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렇죠. 그런 살아남은 자에 네네네. 대해서 그거를 그 이해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맞아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유하는 거죠. 그냥 남의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들어줄 네. 수 있는 마음. 네네네네. 그런 그 남겨진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자살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네네네. 못해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저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네. 자, 일단 욕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을 알기 전에는. 네네네. 네네. 네. 그럼 그런 영화네요. 이게 네. 또.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네요. 그런 영화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엄청 지금 그런 관객 수가 그때. 예,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미 개봉한 지 1주인가요? 2주 만에 500만을 넘어섰어요. 네. 네. 이 감독도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사실상 이 감독이 뭐 그렇게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만들던 감독은 아니에요. 네, 김성우 감독이 김성우 했고요. 감독? 이 감독이 이제 그 만들었던 영화가 끝까지 간다. 네, 네 그거는 저기가 나왔던 좀, 것 같아. 그 남자 배우. 그 이성규 예, 씨가 예, 나오죠. 예, 예. 이성규 씨가 거기서 막 시체를 네, 어떻게 어쩔 네, 수 없어서 맞아요. 나오는 네, 그 영화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아. 그 전에 만들었던 곡은 뭐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아, 이건 모르겠어요. 다소 안 알려진. 아, 네네.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렇게 또 만드는 게 또 이렇게 500만을 찍고 그러네요. 지금 뭐 1000만을 바라본다고 해요. 네. 한국 네. 영화가 으쌰으쌰 하나요, 지금? 오, 점점 이제 이 그렇잖아요. 제가 요 영화를 소개하면서 사실상 또 소개해 줄 노래인데요. 네네. 이 노래가 제가 이 노래를 데일라이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가져왔어요. 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데일라이트? 뉴욕에서 네. 실베스타 스탈론이 주인공이고요. 네. 구조대 대장이에요. 아. 그 뉴욕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강 바닥으로다가 만들어진 터널이 하나가 네네네. 있어요. 그 터널이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갇힌 아.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오기 네네네. 위해서 그 실베스타 스탈론이 이제 앞서서 그 사람들 끌고 나오게 되는 영화거든요. 네네. 이 영화랑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미국 영화는 영웅성. 그 안에 남은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 힘으로,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이겨내서 네. 나오고 아. 하는. 거기에는 뭐 어떤 정치성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냥 네, 어떻게 보면 히어로물에 가까운 영화였다면 이 터널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는 드라마가 있는 거죠. 드라마가 있고 그동안 저희가 찝찝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정치적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의 그 이기적인 네, 마인드 네, 네.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는 드라마인 재난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그러면 네. 갖고 오신 음악. 네. Whenever There Is Love 이 데일 라이트에서 나왔던 영화입니다. 네. Like the light that you bring to the skies that were empty and gray. Just your breath in the night can make it all right when you sigh as you're dreaming. Oh, baby, all that is simple and good lives in the places you stood. The things that are pure and true paint a picture of you. And you are all I can think of whenever there is love. Whenever there is love. 네, 첫 번째 소개해 주신 네, 한국 영화에 한국 이어서 영화. 네. 그 터널. 네, 터널에 이어서. 재미난 건요. 제가 이 영화를 이제 터널 이렇게 하다 네, 보니 네. 갑자기 딸이 옆에서 네. 터널이 철자로 뭐야? 그랬더니 아, 터널. 철자가 뭐였지? 약간 어려운 철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아니, 정체 어렵다기보다 헷갈리는 철자죠. N이 두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터널을 하다 보니까 T-E-R가 들어가요. 그 예전에 베큐미라고 하는 제가 그 단어 때문에 네. 그 막 철자 헷갈렸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 베큐미 그, 애미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일단 기억이 나요. 네, 묻지 마세요. 네. 네. 자, 다음 영화는 밀정. 네. 제가 잠깐. 지난번 소개할 때 네, 네, 제목만 맞아요. 딱 설정 저기 맞아요. 설명하고 가세요. 왜냐면 네. 그때는 한참 이게 만들어지고 있어. 물론 지금도 이제 편집 한참 편집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무엇보다 출연자가 송강호가 나온다는 거죠. 또 이번에 공유 씨가 나오죠. 공유 씨가 네. 또 나와요. 네, 공유 씨가 이어서 금방 나와서. 오, 이거 놀랐어요. 이렇게 따닥 그러니까. 나오다니 이렇게 연속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같은 배우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특히 부산행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난 대박 영화잖아요. 네네네.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그 배우한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남아 있는 이미지를 과연 여기서 어떻게 바꾸어 갈지 만약 이미지를 똑같이 가져간다면 사람들이 실망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공유 씨한테. 그래서 이렇게 연속 출연을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본인도 그 부산행 영화가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겠죠. 네, 공유 씨가 네. 또 이렇게 나와주고 송강호 씨가 나오고요. 네. 송강호 씨 여기서는 약간의 악역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한국 사람으로서 네. 이제 일본 경찰이 된. 아. 그런데 일본 경찰 측에서 밀정으로 한국 그 이 독립운동 조직에 심어놓는. 밀정으로 나와요. 아, 이게 그때 광복절 기념으로 잠깐 네네, 했던 거죠? 네. 제가 쭉 광복절 소개하면서 이 영화를 같이 네네. 소개하려다가 아무래도 이제 한참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너무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기가 지금 그래서 그때 피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쭉 풀려나가고 있고요. 근데 영화 소개 프로라든지 아니면 네. 유튜브에서도 네. 이 예고편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제가 일단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네. 네, 일단 송강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정으로 나오고요. 공유는 이 한국 독립운동을 하는 그 조직 중에서 네. 이 무력을 좀 주로 사용을 했었던 의열단. 아. 의열단의 한 책임자로 나오죠. 어,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영화를 감독한 네. 이 디렉터는 김지훈 감독. 안다면 다 아시는 모르죠. 분이죠. 네, 아, 되게 유명한 영화 많이 좋은 있었던. 좋은 놈, 나쁜 특이한 놈, 영화. 이상한 놈. 거기다가 저는 지금도 징그러워서 못 보는 영화 중에 하나인 악마를 보았다. 네네. 최민식과 이병헌이 정말 악마로 나오죠, 거기서. 보다 안 봤어요, 저는. 어우, 아직도 머릿속에서 너무 네네. 선해서요. 지금도 좀 그런데. 거기까지 뭐, 안 봤어요. 달콤한 인생. 이병헌 또 대박 냈었죠. 그렇죠. 조용한 가족이라는 영화, 장화홍련. 아,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영화를 독특한 장르를 이용해서 맞아요. 만들었던 그 감독이에요. 독특해요, 진짜. 네네네. 이분이 과연 이 영화를 또 어떻게 풀어갔을지. 그러네요. 특히 이 영화의 발단이 되는 사건도 실화입니다. 그래요? 네. 한국 그 일제시대 때 네. 1920년대 배경이죠. 또 네네. 그 여러 가지 그 의열단 활동이 있었고요. 네. 폭탄 테러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폭탄 테러 이후에 네. 아무래도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 조직 자체가 그 네. 큰 조직이 아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조직이고 네네. 이미 일본군이 지배를 하는 한국 땅에서 활동한다는 건 네. 어려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폭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네네. 이런 특히 이제 그 시점이 이제 3.1 운동 이후에 네. 엄청난 탄압 때문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그러질 때였다고 해요. 이거를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큰 폭탄을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럴 때는 2차 거사라는 표현을 네, 써요. 네. 2차 거사를 하자. 그래서 이 외부에서 한국이 아닌 다른 데서 폭탄을 만든 다음에 이 폭탄을 한국으로 반입시키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때 기록을 이렇게 찾다 보니 네, 네. 감독이 찾다 보니 사실상 일본 경찰 출신이었던 사람이 조직에 있었던 걸 발견을 하죠. 그런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이제 자세한 소식이 안 남아 있대요. 네네. 진짜 밀정이었는지 배신자였는지 아니면은 일본 경찰인 척을 했던 사람인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거를 이 감독은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일본에서 파견한 밀정으로 아 그런 식으로 네 만들어낸 잡았군요. 거죠. 이 포스터를 보시면은 어우 송강호의 그 카리스마. 네네 포스터는 봤어요. 네 어우 이건 나쁜 사람이라는 그 이 정말 그림 정말 어떻게 그런 장면을 찍어냈을까. 제가 표정이 그 눈이 살짝 짝짝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송강호 좋아해요. 왜요? 눈이 짝짝이면서도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카리스마를 낼 수 있을까? 아 눈빛을. 네 눈빛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배우거든요. 저는 눈이 짝짝이라 좋아하시는군요. 뭔가 이렇게 단순하신데요? 뭐라도 하나씩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분의 네.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카리스마를 제가 쫓아갈 순 없지만 네. 뭐라도 하나 갖다 붙여볼까? 그런데 뭐 하는 찾으셨군요. 네 찾았어요. 오 저분 왜 짝짝이야? 그런데 어떻게 처음 저런 알았어요. 눈빛을. 네 아 그럼 포스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알겠어요. 보시면은 아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참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예, 어떻게 내용이 만들어 이런 일제 시대 때 내용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냥 철저하게 네. 우리가 일본을 이겼음 끝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만들어진 이런 영화들은 그 안에 있는 드라마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참 우리나라 네. 영화는 정말 이게 재미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마가 네네네. 계속 드라마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생긴 이런 설정이 사실상 여기서만 딱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찾다 보니까 네. 앞서서 드라마 네. 각시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네네네네.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 각시탈 역할하는 주인공이 독특하게도 그 일제시대 일본 경찰로 나와요. 아 맞아 맞아. 평상시 때는 일본 경찰이면서 네네네. 뒤에서는 또 각시탈을 네네, 하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나오죠. 예전에 제가 아는 각시탈의 원작은 사실상 바보였었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바보였고 각시탈 쓰면은 또 이렇게 훌륭한 히어로가 되는 네네. 네 그런 거였다면은. 그 드라마 각시탈에서는 네네. 일본 경찰로 그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송강호가 일본 경찰로 나온다고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네. 어유 환적이. 네.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혹시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도 있었어요. 아. 혹시 일본 경찰이고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경찰이고 일정으로 파견됐지만 네. 또 결국 뭐 이런 네네. 걸 기대를 또 하고 없지 않아 하고는 있는데 송강호니까.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끝까지 나올지? 그려질지. 결국은 아직까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둘 관계가 밀고 땡기고 그 서로에 대해서 네네. 계속 속고 속이는 네. 그런 내용만 있다라고만 네.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 네. 봐야지 또 이제 알 수 있는 개봉이 돼야 알 수 있는. 네. 네, 일단 개봉이 9월 7일로 잡혀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고요. 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아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네. 어렵겠지만 한국에서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개봉을 한다면 여기서도 어떻게든 보실 수 있는 또 방법이 생길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화를 네, 가져와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한 영화 소식이었네요. 오늘은 좀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보고 네. 싶은 게 보고 싶은 이제, 것도 많고 네, 네, 네. 볼만한 게 또 이렇게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또 만약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주말이시고 네.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뭐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네. 네,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요. 혼자 오셨어요? 혼자가 친구와 함께 네, 한번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네, 네. 좋고 재미나고 네. 가끔 일단 오 시간 낭비야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킬링타임 무비를 보더라도 네. 이런 식 약간의 의미를 찾아서 같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 무의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약돼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지금 볼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그럼요. 감독의 의도나 네,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는 것도 그럼요. 재미죠. 그럼요. 네. 그 배경이라든지 네네. 네, 그 음악과 함께하고 함께하고 네. 모든 영화에서 음악은 또 뺄 수 없는 또 장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네. 일단 각시탈에서 나왔던 음악 네. 울랄라 섹션의 굿바이 데이를 가져와 봤어요. 네네네. 예, 울랄라 섹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발랄한 음악을 많이 하는 친구들인데 또 이런 감미로운 음악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었던 음악이었죠. 네네. 네. 한번 굿바이 데이 보시면서 저는 굿바이 합니다. 네. 굿바이. 굿바이. 네. 못해 마음에 상처가 더 커져만 가고 지우려고 애써도 지울 순 없어 그리움 네 모습이 언제나 맴돌아 나의 두 눈 속에 네가 베어 자꾸만 차올라 Goodbye 내 사랑이 가네요 우리 함께 보낸 추억마저 다 가져가 마음이 죄되어도 아프고